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 점하여 업적 토론회 회고 모임 좌담회 강연회 우리나라 사진 도서 및 미술 전람회가 로마니아, 인디아, 말레이시아, 에티오피아, 불가리아, 우간다, 타이, 러시아에서 최근에 진행됐습니다.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김일성 동지께서는 저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성스런 위협에 싸우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조선인민과 진보적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고 계신다고 지적했습니다.